네, 안녕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신 우리 호박골 주민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던 전쟁 같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주말에 다다른 지금, 여러분들은 주말의 꿀맛 같은 쉼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주말에 쉬자고 자리에 앉아서도 그새를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거나 또 일거리를 찾아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봤던 SNS와 유튜브 또 의미도 없이 다시 한번 켜서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쩌면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생산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제대로 된 쉼이 아닌 소모적인 쉼으로 스스로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한 박자 쉬어가는 개념으로 쉼을 다시 바라본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쉼, 에너지를 충전하는 쉼이 되고 또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의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네, 우리말의 여러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마이 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 네, 우리 동네의 소식,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심사를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동네가 되길 바라며 라디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잠시 저희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이번에 마리스 라디오 시즌3의 진행을 맡게 된 언어의 마스터 MC 송, 마리스의 요정 MC 봄디, 네, 인간 주크박스 MC 곰진환이고요. 네, 여러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웃음과 우리 동네의 좋은 소식을, 예, 전할 수 있도록 즐거운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해, 와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프닝에서 잠시 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 해보았는데요. 예. 우리 곰진환 씨는 요새, 예, 쉼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뭐 쉼, 저에게 쉼이란 약간 돈 같은 거죠. 항상 저한테만 없는 거. 그런 거. 아, 바쁘다. 예, 바쁘다. 네. 보통 그렇습니다. 쉴 때는 그러면 어떤 형태를 하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뭔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을 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네네,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조금 진짜 쉼이지 않을까. 아, 네,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봄디는, 네, 요즘에 쉼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못 쉬고 있는데, 제가 쉴 때는 막 쿠킹하고 베이킹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 뭐 어떤 요리 같은 걸 좋아하시나 보죠? 네, 요리 막 뭐 타르트라든지 빵이라든지, 오,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와서 우리 호박골 주민분들에게 주시는 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쁘게 주어진 일들에 취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더불어 내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시간만큼 걱정이나 밀린 일들, 부담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고 내 옆에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간다면 세상에 더 없는 최고의 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MC, 예, 곰진환 씨가 코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도 마리스 라디오 총 3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네, 1부는 마리스 뉴스, 2부는 몹쓸 투표, 3부는 나의 이루지 못한 계획과 꿈,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1부 순서인, 예, 좀 우리 이거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시간이긴,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네, 1부 순서는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하고 전하는 마리스 뉴스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놓치면 너무너무 아쉬운 알찬 정보까지. 네, 네, 그럼 1부 순서 마리스 뉴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마을에 우리 호박골의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리스 뉴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항상 엄청난 소식을 준비하는 곰진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엄청난 소식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소식이죠? 네, 항상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리는 곰진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놓치면 아쉬운 엄청난 꿀팁 정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리 자녀와 친해지고 싶지만 아이의 마음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아, 우리 서대문구, 예, 아빠들을 위해서 서대문구에서 준비한 비장의 필살기, 네, 바로 아버지 역할 지원 사업인데요. 아하, 네, 그 이름하여, 네, 통하는 아빠 되기. 통하는, 예, 아빠, 와,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요? 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우리 6세에서 7세의, 네, 미취학 자녀와 아빠가 함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우리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이렇게 총 3번의 토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자녀와의 대화법 배우기,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 높여주기, 자녀와 함께하는 다문화 체험과 인절미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회차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야외 체험 활동까지 아주 다양하고 재밌고 알차게 진행이 됩니다. 단 세 번만의 만남으로 우리 자녀의 마음을 한 뼘 더 다가가는 이번 프로그램에 우리 서대문구의 많은 아빠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모두가 원하는 바이지만 그렇죠. 동시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서대문구에서 직접 나서서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곰진환 씨는 나중에 어떤 네. 아빠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식의 뭔가 길을 그래도 다정하지만 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엄하게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방향성을 예. 제시해 준. 저 같은 경우는 예.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친구 같은 아빠. 네, 좀 아이랑 같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약간 공부 같은 경우도 아이와 함께 하나하나 배워가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네. 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은 봄 날씨 같이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는 봄 기자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어떤 따뜻한 소식 있죠? 네, 봄 날씨 같이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기자 봄디입니다. 늦은 가을과 겨울 사이 이렇게 스리슬쩍 계절이 바뀌는 지금처럼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특강이 열린다고 합니다. 50 플러스 당신에게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총 3회 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는 다양한 강사분들이 함께 하신데요. 여행이 직업인 여행작가 및 시인 최갑수 씨, 3년 동안 공동체 마을만 여행하고 오신 신문기자 및 논설위원 조현 씨, 걷기 여행으로 인생이 뒤바뀐 경험담을 말해주실 김남희 씨까지 이렇게 여러 시각에서 바라본 여행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은 저 멀리, 자신감은 팍팍, 용기는 쑥쑥. 삶의 즐거움과 도전의 설레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서대문 50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해주세요. 네, 인생의 전반전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리 잡고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라면 인생의 후반전에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업을 서대문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봄 기자는 어떤 인생의 후반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전 도시 속에 살지만 도시 농부처럼 텃밭을 가꾸며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 텃밭을 가꾸며 네. 생각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서대문구에 특히 호박골 주민들에게 필요한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차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스 뉴스 앵커 MC 수호 뽐디 네, MC 공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럭셔리 공연방송 마리스 라디오 우리 호박골 주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갑자기 알아보는 우리 10대들의 언어 시간입니다. 네, 네 요즘 10대들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10대들이 내는 소리, 10대의 네. 소리, 10대의 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10대의 소리, 바로 남아공. 남아공은 이제 쉽지 않아요? 너무 남아공?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월드컵 그렇죠. 있었던 남아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시는데 그렇죠. 네, 혹시 아시는 분들인지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혹시 남아공이라는 네. 단어를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 없으시죠? 네, 남아공. 역시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저 오늘 처음 합니다. 네, 10대들이 내는 소리죠. 남아공. 네. 어떤 소리죠? 남아공, 남아서 공부나 해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아서 공부. 약간 속상한 소리네요. 그렇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말씀인가 봐요. 네, 남아서 공부나 해. 아무튼 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언어를 알아간다라는 것도 하나의 세대 공감을 차이를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 네. 또 우리 세대 공감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또 우리 호박골이 정이 넘치는 그렇죠. 도시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네. 2부 순서인 몹쓸 투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2부 순서는 몹쓸 투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그렇죠. 편의점에 가도 뭐 먹어야 할지 고르지도 못하고 10분째 돌아다니고 있는 결정장애인 나를 보면 스트레스 팍팍. 이렇게 사소한 듯 중요하고 별거 아닌 듯 별일인 골치 아픈 선택들. 오늘만큼은 나 혼자만인 아닌 호박골 주민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투표하고 분석하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래도 참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좀 저기 그 도라이몽을 통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됐는데요. 사실 오늘이 마지막 회차고요. 내년에 시작할 때 내년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연 종이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고 왜 그것을 지지하는지까지 적어주시면 선물까지 터지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참여를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쓸데없는 투표 몹쓸 투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봄디 오늘의 몹쓸 투표 질문은 무엇이죠? 오늘은 이런 투표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나의 생일에 딱! 오직 딱 한 명만 하고만 놀 수만 있다면 네. 당연히 18년 지기 평생 단짝 친구와 놀아야 한다. 아니다. 2년 된 소중한 남친 또는 여친과 놀아야 한다. 아, 네.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거 생일인 거죠? 네. 생일. 아무튼 오늘 토론 주제에 맞춰서 특별히 여자친구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꾼 한 분이 마리스 라디오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바로 여친에 죽고 우리 여친에 사는 친구는 변해도 여친은 안 변한다. 네, 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여친과 함께 보내는 이마람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드디어 얘기를 하네요. 네, 네. 많이 근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람 씨 이거 네. 하려고 모든 날 모든 순간 지난주에 부른 건가요? 그렇죠. 이게 다 미리 한두 뒤 거를 생각해서 그렇죠. 완벽한 네. 설계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분 소개해봐야겠죠. 다음 분 소개해볼까요, 한번?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18년 지기 친구와 놀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그렇죠. 분도 모셨는데요. 네, 친구에 네. 죽고 친구에 사는 우리 우정 forever 변치 말자고 손가락 걸고 맹세한 네, 우정 소녀, 의리 소녀 우리 김보미 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요, 뭐. 안녕하세요. 네. 네. 보통 그러면 우정 반지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렇죠, 반지. 여기 있어요. 아, 우정 반지. 친구가 줬어요, 친구가. 이야, 제 친구가 줬어요. 친구가 준 반지. 진짜 생일이라고? 네. 그러면 왜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지지하시는지 18년 지기 친구 정도면 거의 뭐 평생 지기 친구일 텐데 그 그렇죠, 친구를 그렇죠. 만나야 되는 생일날? 솔직히 생일날 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랑 보내는 거는 네. 친구들이 섭섭해요. 왜 섭섭해하죠? 그 딱 한 날뿐인 날인데 남자친구랑 그냥 놀기만 하고 저는 네.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시래요. 네. 놀기만 네.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친구들은 뭐 12시 땡치면 문자 보내주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케이크도 해주고 친구들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랑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네. 솔로 모태 솔로이신가요? 저요? 약간 비슷해요? 친구들과 이렇게 친구들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마람 씨께서 왜 네네. 생일날 친구 말고 여자친구를 네. 만나야 된다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렇게 해서 이해 못해주는 친구를 만날 바엔 네. 네. 여자친구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여자친구는 한 명밖에 없다. 친구는요? 친구는 여러 명이 있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한 좀 소홀해도 된다. 네, 한 사람 버려도 네. 되나요? 아니, 버린다는 표현이 아니고 내 사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내 사람 이런. 아, 네. 그래도 팀이 또 여러 명이다. 우리 그렇죠. BCP 팀이 그러면은 이제, 네. 이제 여자친구한테만 가겠다. 아, 공연보다는 여자친구다. 그렇죠. 안 그러신 건가요? 여자친구랑 네? 가겠다. 그래서 어제 그렇군요. 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네. 절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도 네. 제 여자친구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공연이 먼저지 않나. 저 가치관이 좀 다르신 분이 한 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러면 네. 우리 그럼 한번 몇 표씩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그러면 우리 투표 결과를 앞서서 이제 몇 표씩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18년 지기 단짝 친구와 함께 놀기는 20표가 나왔네요. 그렇죠. 20표. 단짝 친구 20표. 22년째 사귄 여친 남친과 22년요? 22년. 2년. 네. 네 2년과 네. 사귄 2년 정도 사귄 여친 남친과 놀아야 한다는 27표가 나왔네요. 아, 그 여친 친구. 남친과 놀아야 한다. 여친,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솔직히 친구들은 다 네. 이해해 주니까. 그럼요. 여친 남친 이해 안 해 주니까. 전화를... 아, 이해 안 해 주니까 가장 네. 마음속에는 친구를 둬야 한다. 그래요? 그래 지금 그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바꾸진 않고. 네. 바꾸진 않고. 뭐 이해 네. 못 해주는 여친 남친과 놀아야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뒤돌아서면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네. 다 같이 만나면 되는 것인데. 아 친구와 여자친구가 네. 생일날 다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되죠. 네, 뭐 그렇죠. 아무튼 되게 되고. 진짜 쓸데없는 투표였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박골만의 결론을 슬슬 내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이스의 정리 요정인 봄디가 우리 봄디가 결론을 내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뾰로롱. 아 다시 돌아왔어요. 아 네. 봄디 씨로 오셨네. 네, 나의 생일날 딱 한 명과만 놀 수 있다면 누구야? 누구와 놀아야 하는가?는 우리 호박골 주민들은 2년째 사귄 여친 남친과 놀아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린 여친 생일날 여친과 네. 남친과 만난다고 해서 네. 친구가 더 삐지기보다는 좀 그쵸, 이해해 주는 걸로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해봅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 순서 이제 가기 네. 전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실 몹쓸 투표를 한 거는요. 우리가 또 좀 서로가 또 알아가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요즘엔 그렇죠. 대화를 하기보단 그냥 등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대화를 할 수 있는 호박골 주민들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3부 순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3부 순서에서 만나겠습니다. Coming soon! 네, 럭셔리 공연 방송 마리스 라디오 우리 호박골 주민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3부 순서는 바로 주제 사연 코너인데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나에게 이루지 못한 계획 그리고 꿈이라는 아~ 그렇죠. 네, 다소 진지한 주제로 아, 네.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하람군은 네. 원래 이루지 못한 계획이나 꿈이 있나요? 아직까지 올해 계획했었는데. 저는 뭐 아직 올해가 다 간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생각은 이제 올 초에 아 나도 내 노래를 빨리 써서 내보고 싶다 아~ 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 솔로 앨범이요? 네네 참 이게 쉽지가 솔로 않네요. 앨범. 팀이 활동하고 있는 솔로 앨범을 내겠다. 그 앨범 자체가 자 여기서 네. 말을 잘못했는데 네. 자꾸 가치관이 다른 분들 자꾸 저희 팀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정확한 네. 인사평가 한번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봄디는 좀 올해 이루지 못하고 계획? 항상 매년마다 계획하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항상 실패하죠. 아, 실패하죠. 실패해요. 항상 실패해요. 뭐 굳이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뭐 한번 엄청 멋진 몸매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근육질 빵빵한. 아, 저는 한번 해본 적 있어서. 아 진짜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어. 아,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곰 예. 지난. 예. 우리 MC 저도 좀 비슷한데 저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보자 올 한해 동안. 아, 했는데 운동. 역시 뭐 헬스장에다가 저희 기부천사가 되어서 지금은 네, 잘 저기 발전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동치지 말자를 올해 제일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 네. 요동치지 말자.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삶을 살다 보면 약간 좀 뭔가 걸림돌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 들 때 그렇죠. 요동치지 말자라는 네. 생각을 가졌는데 좀 요동을 계속 잘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파도 잘 파도 탔네요. 잘 이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첫 번째 사연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사연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라디오가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사연 하나 읽고 노래 불러드리고 사연 하나 읽고 노래 불러드리면 될 텐데요. 제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연 양이 보내주셨고요. 네. 사실 다연 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다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디오 뭐뭐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네. 별을 붙여주시면 라디오 뭐뭐 있죠? 있나요? 저희 라디오 총 3부 순서 되어 있고요. 네, 라디오 뭐뭐 있나요? 라는 질문이 네. 마리스 라디오가 있고요. 일단 그렇죠. 마리스 라디오는 사실 이제 네. 지역 주민들이 다가와서 다 같이 그렇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점점 사람들은 네. 없어지는데 같이 멀어져 가면 되네요. 하지만 또 저희가 노래 부르면 또 사람들이 또 곧 모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죠. 하는 마이 리틀 스테이지 라디오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 텐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꿈을 힘내시라고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듯 말하죠. 보통이라고 세상에 이미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동안에도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될 꿈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사연은 좀 내용이 긴데요. 우리 봄디가 읽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네. 사연을 읽고 바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민솔, 김민준, 남매 쌍둥이 41개월 된 4살짜리 아이들이 적어준 내용인데요. 신청곡은 겨울왕국 OST의 Let It Go예요. 정말 4년 인생 지내면서 가장 덥고 힘들던 여름이 아니었나 해요. 네, 이거 네 살 네. 뭐 민솔이 민준이가 적진 않았겠죠. 네. 어머님이 적으셨겠죠. 네. 그렇죠. 4년 인생 어이 다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조금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날씨가 선선해지긴 하네요. 어서 겨울이 와서 하얀 한방 눈을 보며 눈사람을 만들고 싶네요. 네. 저희 쌍둥이가 하루에 한 번은 듣는 노래 겨울왕국 OST Let It Go 신청합니다. 눈사람 만들기를 고대하는 홍은동 남매 쌍둥이. 너무 귀여워요. 우리 민솔이와 귀엽네요. 민준이가 항상 건강하게 자라기를 저희 마리스 라디오가 응원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가을에 라디오를 맞습니다. 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3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저희도 라디오를 진행할 때마다 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노래를 부르면 또 한 분 한 분 모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레디고를 사실 준비하지 못했고요. 요 사연을 오늘 봐가지고 바로 부르겠어요? 레디고 저희가 행복하시라고 우리 그 H.O.T의 행복이라는 노래를 짧게 저희 스타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았죠. 나를 밝혀주는 빛이 보여 영원한 행복을 놓칠 수 없죠. 그대 나 보이나요? 나를 불러줘요. 그대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함께해요. 그대와요. 일상을 함께 할 수 있게 난 행복해. 원한 선물이 아닌 진심을 원해. 어젯밤부터 한 고민을 꺼내. Don't you wanna win me. 그대 비밀을 너만 미리미리 말해주길 바래. 오우 참 사소한 거지만 그런다면 행복할 것 같아.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요.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대 내 손 잡았죠. 일어날 거야. 함께 해준 그대에게 행복을. 눈 감고 그댈 그려요. 마음속 그댈 찾았죠. 나를 밝혀준 빛이 보여 영원한 행복을 놓칠 순 없죠. 그대 나 보이나요? 나를 밝혀줘요. 그대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함께해요. 그대와요. 멍히 눈 감고 그댈 그려요. 마음속 그댈 찾았죠. 나를 밝혀준 빛이 보여 영원한 행복을 놓칠 순 없죠. 그대 나 보이나요? 나를 밝혀주는 그대 곁에. 노래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까요? 네. 네. 8살 박예준 군이 신청한 사연이고요. 예술이야라는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엄마가 랩을 좋아해요라고. 네. 네. 예술이야라는 싸이의 예술이야인 것 같습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예술이야 네. 이 노래. 예술이야. 아, 네. 예술이야. 모르는 노래예요. 저 처음 들어봐요. 전 처음 들어요. 네. 사연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네. 우리 네. 12살 이정현 친구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이정현 친구. 네. 정현이가. 네. 우리 정현이 가끔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재미있는 노래를 들으면 힘이 솟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연을 전합니다. 꼭 해주세요 하시면서 신청곡을 탈모르 파티를. 우리 12살 친구. 약간 탈모르 파티 라라라라. 아모르 파티 아니에요? 탈모르 파티라고 탈모르. 애들 네. 개사해가지고 약간 그 탈모기를 약간 저격한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죠. 그런 노래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저는 많은 그러면 네. 저희가 요즘에 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시즌 3의 이번 연도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이번 연도 마지막 방송이어서 저희가 다 진심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노래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네.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 네, 네 준비 한번 해볼게요. 네. 요즘 참고로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노래가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 아이들한테. 많죠, 그래서 많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한번 그렇죠. 불러드릴 텐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득히 비어있는 이 갈등 가시투성이 이 모래성에 난 날 메었어 너의 이름은 뭔지 그 곳이 있긴 한지 Oh could you tell me 이 정원에 숨어든 널 봤어 짠한 걸 푸른 꽃을 꺾는 손 잡고 싶지만 내 운명인 건 Don't smile on me Lie on me 너에게 다가설 수 없으니까 내겐 불러줄 이름이 없어 You know that I can't show you me Give me 초라한 모습 보여줄 순 없어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But I still want you 외로움의 정원에 빛 너를 닮았고 주고 싶었지 바보 같은 가면은 벗고서 But I know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걸 숨어야만 하는 걸 주한 나니까 난 두려운 걸 초라해 I'm so afraid 결국엔 너도 날 떠나버릴까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할 수 있는 건 저번에 이 세상에 예쁜 너를 닮은 꽃을 피운 밤 네가 아는 나를 숨 쉬는 너의 앞에서 떠나면 지금 모든 건 달라졌을까 난 울고 있어 사라진 무너진 홀로 남겨진 이 모래성에서 부서진 가면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라디오를 3주 정도 진행하면서 아 저희가 좀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을까 하면서 전하지 못한 진심을 네. 불러보았고요. 네. 사실 저희가 라디오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힘든 한 해 동안 제일 힘든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라디오 때 한 네 곡 다섯 곡 부르려면 그걸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어 거의 매주 너무 힘들네. 그리고 멀고. 저희가 또 학교를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좀 올해는 좀 많은 횟수를 학교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면 사실 이미 한 300명에서 한 600명 정도가 쭉 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저희가 이제 등장하기만 해도 이제 박수를 막 쳐주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튼 아, 그때 그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제가 아. 그 즐거운 모습이 우리 저희를 박수 쳐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호박걸 주민들이 얼굴도 알아가고 우리 또 정을 느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라디오를 준비하는데요. 때때로 저희의 소음 때문에 방해가 받는 사람도 계실 거고요. 분명히 예,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날씨가 추운데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동네의 정을 따뜻한 정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또 동네를 위해서 저희가 평생 동안 이 동네에 살아왔던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내년에도 진행될 라디오 있는데요. 좀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쯤에서 한번 우리 광고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라디오를 도움을 네. 주신 분들이 계시죠? 네, 함께하며 도움 주시는 홍은일동 주민센터, 네 서대문구청, 네, 서울시, 서울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마리스 라디오에 맛있는 걸로 또 선물로 또는 네. 응원으로 우리 후원해 주실 여러분들을 상시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네.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그러는데 사실 네. 작년과 재작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면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모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작년과 재작년에는 올해보다 횟수를 좀 많이 했는데. 많이 모였는데 뭐 여러분들이 막 음료수를 가져오시고 막 사실 지난주 때도 많이 막 이것저것 가져와 주셨는데 저희를 주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희는 안 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여기 지역 주민들끼리 나눠 드시면 너무 좋겠다. 네. 그래서 한 번은 기억났던 게 누군가가 사과를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네, 나눠 먹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누군가는 또 냉면을 가져와가지고 또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아, 수박! 수박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수박인 것 같아요. 수박을 진짜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매주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진짜 동네에 살맛나는 동네의 아, 모습이지 그렇죠. 않을까. 사실 네. 조용하고 뭐 이렇게 좀 뭐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사실 이렇게 지역이 막 그렇죠. 서로가 나눠서 뭐 맛있는 것도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얼굴도 알아가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또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해는 3회차만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회차를 진행을 해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모이는 그날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라디오의 마지막 짧은 감동의 글, 좋은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어리석고 이미 늦은 것이라 부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삶이란 생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미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다. 댄 자드라 씨가 집필한 파이브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네, 우리 꿈과 목표를 가지는 네네.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네네,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목표치에 너무 심하게 집착하여서 마치 목표치까지 내가 이루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네네. 아무래도 우리의 삶을 좀 제자리에 정체시키고 또 안주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호박골 주민 여러분들은 네. 조금 그 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사실 평생 이루지 못해도 그것을 도전하는 것만으로 그렇죠. 참 귀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각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좀 찾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오늘의 마리스 라디오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3죠. 그렇죠? 마리스 네. 라디오. 네. 네, 마리스 라디오 시즌 3 어떤가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리셨나요? 네. 오늘 라디오를 다시 듣고 싶다 또는 지난 라디오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와 네. 유튜브, 페이스북에 마리스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시즌 3에 그러니까 저희가 3년째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것의 네. 마지막 회차였는데요. 길지 않는 시간 동안 기간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정원역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가정에서 네. 소음이 있거나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도 감수해 주신 여러 주민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따뜻할 때 저희가 하도록 할 텐데요. 네. 봄에도 하고 좀 초가을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면서 하면 저희가 저 따뜻해지는 라디오로 돌아오게 된다면 네. 보다 더 강하고 네, 보다 더 재미있는 것으로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때까지 우리 동네가 하나 될 때까지 네, 모두 즐거움이 넘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이 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